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주신 승리의 은혜를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다윗 생애 말년에 기록되어 있는 시와 같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려면 다윗이 그냥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쓴 시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이요 예언자, 선지자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메시아적인 예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 경험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이, 단 경험도 있고 쓴 경험도 있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고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들을 그는 시인이고 참 언어에 참 능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반석.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삶을 내 능력 봤니? 라고 하는 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자기 생애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 이것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고 높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높이실 수 없을 만큼 나를 내 인생 가운데서 높이셨다.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무장하고 성을 세우셔서 자기 종을 늘 방어해 주셨던 요새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셨고,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는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각각의 고백들이 성도가 삶의 경험에서 사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 참 은혜로운 고백들이죠. 4절과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참 주님 자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이 환경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승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전쟁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전쟁을 이기고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가 기도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실 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주시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게 응답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죠.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입니다. 산에터가 요동하는 거죠. 그 진노를 인합니다. 8절에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술이 피었도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는 뭐를 얘기한, 9절, 10절, 11절에서는 어두캄캄하다, 흑암이다, 어두움을 얘기해요. 흑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 쭉 보면은 우박과 뇌성이 있죠. 번개가 있죠. 그리고 18절에서 뭐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16절에 보면은 많은 물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물. 이거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극복할 수 없는. 그 다음에 17절에는 강한 원수라고 나와요. 강한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라 강한 원수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재앙의 날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지는 고난 그리고 한계 상황들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이 다 나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에요.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강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지를 못하는 게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죽었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결코 다윗 자신의 경험의 고백으로만은 읽을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건 정말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언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등불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빛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조금 자기 그 1, 2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30절 이하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 누구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지 않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힘을 자기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자기 발을 얼마나 힘있게 하셨는지 암사슴 발처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다. 32절부터 34절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 구절은 34절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노화를 당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가 노화를 당기는 수준의 힘을 얻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35절에 하반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 온유하심으로 나를 길러주시고 온유한 훈련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윗은 원수를 따라 미치게 되고 37절 이하의 마지막까지는 그리고 모든 원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역사적인 일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에게서 성취될 종말론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다윗의 찬송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찬송이 역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5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속에는 다윗 자신이 바로 왕이고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진짜 왕에 대한 소망, 그것이 생생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정말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성공한 사람이죠.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생애에 그치지 않던 이 고난과 환란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시만 쓰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고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만나는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문제는 배울 걸 내가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계속해서 더 깊게 배우고 있는가. 다윗은 그것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데이빗 딕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봐야 쓸데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다윗의 생애를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절망적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편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람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 뒤에 오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가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만 아니라 저희도 참 인생에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인 줄을 압니다. 그 경험들을 헛되이 돌리는 저희 되지 않게 하시고 쓴 경험이든 단 경험이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배우고 깨닫고 아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이 아버지께 드렸던 그런 신실한 기도를 저희들도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